2017년 백두산 미인 칭송대회 서위수준비위원회, 서위수조선위원회, 서위수주최사상연구소조가 조선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 문제 대책위원회 대변인 담화와 6.15 공동선언 실천 민족공동위원회의 호소문을 지지해서 16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.